경야링 신정운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,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이 2013년 3월 전원 회의에서 한 교련을 도이칠란드 베를린 아차이 미디아 프린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